불끈 파도를 가르는 징고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신을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